대체 어떤 기분이 들까 너와 눈을 맞추면 대체 어떤 기분이 들까 너와 손을 잡으면 대체 어떤 기분이 들까 너와 입을 맞추면 I'm so curious curious yeah yeah 나의 눈을 봐 가만히 나 움직이지 마 온전하게 널 담아둘래 난 싱겁게 걸기 싫어 너의 손 덥석 잡고 싶어 내 뒷목덤이 네게 미어리 전부 가까이 있어볼래 욕심이 나는 girl 난 더 자세히 보고 싶어 샅샅이 알고 싶어 너와 눈 자꾸 마주칠 때면 스치듯 네 손끝 날 지나쳐갈 때면 괜히 서운해져 일주라도 더 사람한테 줘 대신 말해줘 이 모든 게 나 궁금한데 너 안 그런 가 봐 babe 난 그래 대체 어떤 기분이 들까 너와 눈을 맞추면 대체 어떤 기분이 들까 너와 손을 잡으면 대체 어떤 기분이 들까 너와 입을 맞추면 I'm so curious curious okay baby 떨어지지 마 내게서 멀어지지 말아줘 건강지 혼자 남겨진 듯이 바디바디던 거울이 앉아 보자 한 거울이 안쓰럽잖아 Take care of me baby care about me 또 나만 그래 여유 부린 거 한참 잊어 baby 가만히 있고 네 다리가 예뻤어 정신 못 차리겠어 너와 눈 자꾸 마주칠 때면 스치듯 네 손끝 날 지나쳐갈 때면 괜히 서운해져 일주라도 더 사람한테 줘 내심 말해줘 이 모든 게 나 궁금한데 넌 안 그런가 봐 babe 넌 그래 대체 어떤 기분이 들까 너와 눈을 맞추면 대체 어떤 기분이 들까 너와 손을 잡으면 대체 어떤 기분이 들까 너와 입을 맞추면 I'm so curious curious okay baby 어서 가지 나도야 그래도 뒷걸음치지 마 도망치지 말아줘 네 발은 내 발등 위에 내 손은 네 허리 위에 자리를 잡아줘 yeah. Ooh, Start your body 괜찮은 부르쳐 ready 이 공감 내 분위기 맡겨 내게 맡겨 대체 어떤 기분이 될까